난 알아 너와 나의 시작이 어땠었는지 난 알아 우리의 첫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남들이 모르게 좋은 추억들을 쌓아갔던 거야 있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네 편지를 찾아 알고 있었겠지만 내게서 내 이야기를 찾아 가끔씩 너의 모습이 눈에 띄면 내게 말을 가고 싶어지는 날 넌 알고 있을까 난 이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아직 않을 자신이 정말 너무 있는데 그때 난 사랑이 필요한지도 몰랐었는데 너 지금 X X X O 오오오오 네가 없어 오오오 목소리도 없어 오오오 날 기다려봐도 없어 없어 X O